손에 들어앉아 꽤나 무시되는 바위돌아 바위돌아 왔다 매출세였구나. 부동산 보통이에 내버려진 니를 어느 누가 데려왔냐. 참말로 출세였구나. 여름인지 알 수가 없는 시대.